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2일 경제 위기를 또다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해결하려는 박근혜 패당의 노동 계약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.